안녕하세요. 기담의 박성우입니다. 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담의 보아입니다. 아, 저희가 진짜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담이 오늘 이 마지막 방송으로 시즌 1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시즌 2 합니까? 아쉬워요. 아니, 뭐랄까 저희가 이게 항상 무대본과 무준비라고 했지만은 말은 그렇지만은 또 이게 또 준비할 것도 있고 뭐 할 것들이 많잖아요. 신경 쓸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는 재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맞죠?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좀 준비란 걸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시즌 2부터는 네. 준비라는 걸 해본다고 시즌, 하니까 시즌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서부터는 뭔가 새롭게 컨셉도 잡고 또 뭐 시나리오나 시나리오 대본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섭외도 좀 미리 섭외도 미리 하고 저희가 다이렉트로 뭐 전화하는 것도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저희의 병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병맛이 아니라고 주위에서 좀 더 병맛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아 그래요? 그러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직 우리끼리 좀 덜 친해져 있나 봐요. 네, 좀 약간 서로 못 볼 걸 봐야 되는데. 다음 시즌에는 말도 좀 편하게 놓으면서. 저 바지 벗어야 되는데. 아니, 저희가 아니, 동영상이 없어서. 참아. 예. 아, 예. 아무튼 오늘 방송도 저 뭐냐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 상반기 IT, 7대 IT 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기대됩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네. 저희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진짜. 네. 저희가 뭐 벌써 이제 7월인데 6월, 네, 다 그 상반기 IT 뉴스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논의 끝에 이제 좀 정한 게 있는데 이제 하나씩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번 달 그러니까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스타트업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발표했어요. 보셨어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보아님 보셨어요? 네, 보았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혁신 조직 혁신안의 골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님으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과장님, 차장님이 아니라 만약에 뭐냐 문 실장님이라고 그러니까 문 과장님이 아니라 뭐 문님, 아무개님, 보아님, 뭐 그리고 계열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직 뭐냐 문 프로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는 건데 서로 존칭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출퇴근 뭐 아 자율출퇴근제도 있고요. 일곱 단계의 그런 사원 1년차, 2년차, 3년차 뭐 과장, 뭐 차장, 뭐 부장 이런 식의 그런 직급 체계를 이제는 약간 그러니까 네 개로 줄이는 거 CL1부터 4까지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단순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공 서열을 없애겠다는 거죠. 뭐 이제는 일자라는 과장이 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뭐 무한 경쟁이죠. 관리의 삼성이 스타트업 삼성으로 변화하겠다라는 것 같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처럼 젊은 생각이 창의력에 풍부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골자인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조금 약간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아주 직원 수가 삼성전자의 해외 그러니까 이 지금 조직 혁신안에 적용되는 게 국내 사업장인데 국내 사업장에 삼성전자의 직원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한테 적용되는 건데 이 거대한 조직과 이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대기업 거대 기업이 스타트업 정신을 갖는다. 근데 저는 이제 문제의식의 반론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이었는데 이제 삼성그룹 방송에서 사내 방송이죠. 네. 그 삼성 소프트웨어 경쟁력 백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인력이 3만 2천 명이나 된대요. 네. 근데 구글이 한 2만 5천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진단을 내리냐면 문제 해결 능력으로 따지면 삼성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불과 1, 2% 정도만 겨우 구글에 입사가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내부 그렇죠. 자기 비판을 했죠. 자기 비판 심하게 했고요. 삼성이 또 이제 전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세계적인 가전 IT 기업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그런 좀 안정적인 어떤 큰 뭐 유조선 같은 그런 아주 안정적인 추진을 해왔다면은 네. 이제는 한국 제일의 기업인 삼성이 세계 최고의 신기술 기업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다라는 자체 진단을 내린 것 같아요. 아주 치열한 자기 비판을 통해서 끄집어낸 결과물이라는 데서는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예. 그거 아세요? 그 사내 방송이 끝이 아니에요. 2부가 있어요. 2부가. 네네. 2부가 원래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됐어야 되는데 방송이 안 됐어요. 여론이 안 좋아서? 아니 여론이 안 좋은 것보다는 좀 그 삼성전자에 때 물어봤더니만 좀 더 보강을 한 뒤에 뭐 방송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방송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 계열사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를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최고 인재들이 모인 데가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많은 수많은 좋은 양질의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위기가 있다느고 자체 진단한 거는 이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측면이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스타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나 이 창의적 인재들이 살아가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척박하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문제 해결하고자 내놓은 게 이제 스타트업 삼성이라는 거고 이 30만의 거대 조직이 실리콘밸리식의 스타트업 문화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이제 우려가 되죠. 저도 역시. 예. 그 뭐 삼성전자가 알아서 잘 하겠죠. 하긴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 얘기가 나온 게 3월 달인가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주요 임원들이 나와서 다 화이팅을 외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손바닥을 뭐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프린팅. 네. 핸드 프린팅. 그게 수원 그 사업장에 있어요. 그러는 순간 이거는 전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도전이잖아요. 도전. 그런 비판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스타트업 발표를 위한 스타트업.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삼성 안에 그냥 한 프로젝트 팀이 생긴 거지. 이게 무슨 솔직히 또 좀 말 더 깊이 말 좀 짚으면 이건 삼성의 조직 문화를 떠서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좀 그런 창의성을 어떻게 보면 좀 발휘하기 힘든 곳이고 구글이랑은 전혀 우리가 지금부터 그 님으로 부장님 그 직급을 안 부른다고 해서 없던 창의적인 게 막 쏟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스타트업이 제일 좋은 게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하면서 과감한 도전을 해보는 게 스타트업이지 삼성은 지금 정말 그 위기의 벼랑 끝에서 우리 이건 어떨까 한번 해볼까 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네. 창의적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창의적 문화를 네.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를 또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딱 그 예. 말이 정답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정리를 하자면 그 단순히 호칭만으로 스타트업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뭔가 반바진다고. 그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와 그리고 그 문화를 수용하는 직원들의 마인드 그리고 그 문화를 빨리 적응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밀어주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확신한다면 지금 그 스타트업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신입이 부장이나 그 직급에 갔을 때는 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년 3월부터죠. 예, 도입된다는 그렇죠. 게. 시행이죠. 시행이. 예.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상반기 IT시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슈는 오늘 때마침 기사가 났는데 테슬라 차량의 전기차 출시입니다. 그 저희 나라에도 진짜 붐이 일었었잖아요. 테슬라 전기차 모델3 나온다고 예약 판매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막 진짜 저는 아이폰 나왔을 때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한 방에 훅 온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뉴스가 났어요. 그쵸. 그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틀어갖고 박아서 사고가 운전자가 사망하는 첫 사망 사고가 발생. 유감이다 뭐 이렇죠. 그래갖고 주가가 시간 외에서 엄청 빠졌어요. 그래갖고 저는 제 페이스북에다가 남긴 게 올 게 왔다. 왜냐면 제가 자동차 담당을 한 3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동차는 굉장히 산업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생명. 사람이 생명과 달렸기 네. 때문에. 부품을 소싱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했던 업체들, 그러니까 신뢰성이 검증된 업체들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혁신적으로 새로운 이제 기존 자동차 메이커가 아닌 회사 IT 업체가 도전하는 건데. 그렇죠.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는 아이폰은 사람의 목숨과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사람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슬라가 언젠가 이런 이슈에 한번 직면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이런 이슈가 터졌다고. 테슬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동차 업계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슬라가 이 전기차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들어 놓는 길을 실제 걷는 사람들은 기존 완성차 업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했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은 GM, 도요타,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데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돈을 벌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이 기술이 없어서 개발을 못했던 건 아니었을 것이고 예, 자동차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현대기아차나 뭐 다른 기업들의 전기차를 보면요 대부분 경차, 준중형차로 전기차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왠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해놓은 그 장비, 그러니까 공장에도 투자했고 뭐 투자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로 빨리 전기차로 오게 될 경우는 그 기존 차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차 같은거나 작은 차에서 이런 전기차를 실험해봐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에다가 전기차 만든다고 지금 당장 판매를 시작하면 제네시스 안 팔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런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그런 판매 비중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절하는 게 그럼 조금 성급했던 걸까요?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 맞고 그러니까 이제 향후 전기차 시대가 될 때면 그때는 이제 뭐 중형차랄지 대형차들도 전기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전기차의 그 3대 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행거리, 충전시간, 가격. 이게 일단 뭐 테슬라가 지금 이런 어떤 단점들을 계속 깨는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뭐 길을 닦고 뭐 남존이만 시키던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전기차로의 그런 진출에 대해서 이런 장애물을 치워줬다는 데서는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거의 뭐 단순히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2016년을 관통하는 아주 주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중국이 또 이쪽에도 무섭게 치고 오고 있다던데요. 중국이요?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 제가 기사를 쓰긴 썼는데 진짜 무서운 곳은 중국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 중국을 잡는 업체가 아마 전기차 시장을 먹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은 그 전기차보다는 지금 내연기관차 시장이 더 오래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판매 대봤자 그렇게 많이 판매 안 되는데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그 공기 오염 때문에 이제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중국 업체 현지 업체들이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기차 시장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단 테슬라가 국내 진출을 하겠다라고 뭐 선언을 했죠. 그 서울 대리점에서 근무할 직원 모집에 나서면서 맞아요.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서울에서 근무할 매장 매니저, 판매 고문,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엔지니어 등의 공고가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제 주변에서 이직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너무 좋아하니까 꼭 한번 뭐 도전해보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고 내년 말에 이제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 출시가 또 이제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여러모로 되고요. 이게 아마 이제 모델3를 계약한 국내 소비자들이 2018년 초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또 열심히 또 이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를 볼 수 있게 되겠죠. 뭐 현대랑 기아는 안 하나요? 하고 있지 않나요? 자동차 전문. 아, 예. 아니, 그 테슬라하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도 당연히 전기차를 하고 있고 레이 전기차 모두 나왔었고요. 저 뭐냐 현대자동차가 또 경쟁력이 있나? 아 맞아. 근데 그게 그다음에 기아차는 박스카 소울. 예. 아이오닉이 한 두세 달 전에 그 뒤로 밀림 현상 있어가지고 또 한창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 자동차 기사도 일부 난 걸로 아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언덕 밀림이라 그러나. 네, 그게 이제 뭐 추운 겨울철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뭐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경쟁력이 어때요? 아니요. 현대기아차도 사람들이 현대기아차 욕을 많이 하는데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단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연료 전지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로는 진짜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그게 전기차 거의 다음으로 그렇죠.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 지금 현재 한 300km 정도 간다고 네. 했으면은 수소연료 전지차는 한번 충전하면 뭐 한 그 가솔린 차와 비슷하게 한번 충전하면 한 800km 이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차는 수소연료 전차를 먼저 준비했었죠. 근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지만 뭐 따라오는 거죠. 사실 전기차는 자동차 업체들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배터리 업체들이 그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차값의 반이 배터리인데. 그래서 충전소도 또 관심. 그렇죠. 인프라. 얼마 전에 테슬라가 이제 한국 또 파트너로 KT를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전국의 무용지물처럼 깔려 있는 네. 공중전화 부스들을 네. 활용한. 네. 네. 뭐 하여튼 아직 전기차가 보급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뭔가 너무나 저렴한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환경적으로도 좋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전기차와 관련된 전기세 요금들 정책적으로 그쵸, 네. 좀 결정되고 뭐고 해야겠지만 그 가솔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그 사용할 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 차량이니까 뭐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기타 세제 혜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지금 전기차 사면은 그 있지 않나요? 시에서 이제 그 지원금을 줘요. 그래서 원래 전기차 비싸요. 원래 한 막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뭐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지원금을 줘서 산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기차는 지원금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정책들과 좀 정책들이 이제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면은 그때 이제 지원금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 세 번째 얘기를 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인수했어요. 진짜 이날도 시끄러웠죠. 아니 이게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한 7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이런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조만간 링크드인을 내려받아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퇴임 후 거취를 통한 이제 농담을 한 거죠. 이럴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서비스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 조금 낯설잖아요. 낯설죠. 그런데 예. 또 해외 출장이 많고 해외 사업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가끔씩 링크드인 뭐 추천 들어왔다고 막 메일이 오더라고요. 저도 가입돼 있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1조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날 제일 회자됐잖아요. 262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승부수를 띄운 건가요? 이게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구인구직 서비스인데 2002년에 창업을 한 회사고요. 네. 페이스북보다도 1년 앞선 서비스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잘 몰랐을 뿐이지 좀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즈니스 아니 가입자 수가 4억 3,300만 명. 와.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한 4,300만 명이면 10배네. 와. 월 방문 가입자 수가 1억 500만 명. 분기 가입자 페이지 뷰가 450억 건. 게시 중인 구인 광고 건수가 700만 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같은 SNS였다면 이제 링크드인은 이제 기업과 직장인들을 기반으로 한 거라서 단순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만 좀 보기에는 굉장히 내재가 된 목적성이 힘이 많은 강한 목적성도 네. 강하고 뭔가 그 사용자의 충성도도 강할 것 같아요. 자기의 그 뭐랄까 커리어가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 우리나라에서는 뭐 만나면은 명함 교환하고 이런다면은 해외에서는 링크드인 문화라는 그쵸. 게 있을 정도고 초기에는 이제 구인구직 SNS였지만 지금은 이제 기업인이 바이어도 발굴하고 신규 시장도 개척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물색하고 이런 굉장히 목적성이 뚜렷한 SNS라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도 리멤버라는 서비스랑 비슷한 건가요? 명함 근데, 등록으로 시작된 예, 그쵸. 서비스니까. 근데 좀 리멤버랑 비교하기에는 약간 아니 리멤버의 데이터가 나중에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돼서 리멤버의 그 잡코리아 그 이유 때문에 리멤버를 쓰지 않는 분들도 네, 많아요. 네, 저도 주변에. 그래서 안 써요. 자기의 그런 정보가 그러니까 자기 건 상관이 없는데 또 자기가 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리멤버의 어떤 DB에 기록된 네. 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명함 주고받은 상대한테 좀 뭔가 불쾌함을 줄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도 아니, 있고 아니 이게 제가 준 명함을 준 사람이 그걸 리멤버에 제 명함을 이제 저장할 때 그 메일이 날아오죠. 오더라고요.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 네. 상대가 할까봐 저는 그래서 안 그 쓰는 이유로 분들도 안 써요. 많아요. 예. 그걸 쓰다가 그걸 알게 된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아니 저는 너무 잘 편하게 잘 쓰고 있는데 저도 잘 쓰고 있어요. 전 일일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인수했을까요? 링크드인을 페이스북을 겨냥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겨냥했다는 겨냥이라기보다는 게 겨냥이라기보다는 그 좀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오피스 관련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비즈니스 관련한 SNS를 좀 더 개발을 하면 페이스북이 아까 저기 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개인적인 가족, 친구 이런 거에 관한 SNS라면 이건 완전히 비즈니스만의 좀 특화된 오히려 그런 것 쪽으로 좀 차별화 시키면서 페이스북과 대항할 수 있는 좀 견제용인 것 같아요. 딥하게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그냥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신규 수익 창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링크드인을 통한 뭐 개인 조직 구독 타겟 광고로 이제 수익 창출하겠다는 게 뭐 예,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일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MS가 그 애플의 시리처럼 음성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 이름이 코타나라고. 네 맞아요. 코타나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그 링크드인하고 만나면은 굉장히 파워풀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일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러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제 뭐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를 탑재한 스피커가 있어요. 뭐 아마존 에코와 같은.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코타나 이제 일하다가 코타나 컴퓨터 그래픽 뭐 요거 디자인 잘하는 사람 좀 찾아줘봐. 그랬을 때 이 코타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링크드인의 DB에서 쫙 해갖고 뽑아줄 수 있네요. 큐레이션이 가능하네요. 네. 그 제가 또 숙박업에 종사한다고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는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을 이제 방을 빌려주는 일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은 있고 이제 강남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를 해서 그 이제 뭐 저기 월세는 한 100만 원 내고 보증금 한 1000만 원에 해서 이제 원룸을 임대해서 하는데 네. 투잡으로 하는 거죠.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고서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상담 이런 거는 뭐 모바일 실시간으로 하면 되는데 뭐 계속 이제 손님이 바뀌면 청소도 해 주고 뭔가 그렇죠. 세팅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전문 오투 업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도우미. 네, 청소도우미. 그래서 뭐 한 4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네. 비용을 주고 지불한다는데 이 숙박 쪽이 그게 좀 심하거든요. 만약에 뭐 알바생이 일하 청소하는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이러면 그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또 적용된다면 뭐 그 자리에서 뭐 한 일당 한 4만 원 정도에 뭐 이러이러한 청소를 도와줄 수 있는 뭐 도우미를 좀 알아봐 줘라고 하면 또 바로 뭐 추천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고급 인력들만 찾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뭐 일반적인 네. 아, 좀 얘기하다가 지금 약간 저희 지금 저희 스튜디오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만 누구 한 분이 좀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제 아고 저희가 끝날 시간이 아직 안 되는데 우리 주인장이 나가라는 건지. 근데 우리 알고 보니까 우리 저 조선비즈의 유현정 IT 팀장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인사하자마자 막 전화기가 울리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와, 네. 방송 아직 방송 기본도 모르네요. 네, 기본도 모르시. 아, 죄송합니다. 저희 그 제 보스입니다. 직속 버스입니다. 아 근데 하극상을 지금 죄송합니다. 방송을 빌미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거죠? 사실 부장도 거의 모시고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돌아가신 거예요? 네. 갔긴 아. 갔는데 네. 부장도 한번 이 관심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아 예. 아무튼 저희 긱담이 저희 항상 그 회사 내 이제 선배들과 우리 부장의 도움으로 아주 좋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까 공지를 내렸지만 오늘 시즌1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IT팁 결산을 우리 또 조선비즈 IT팀장 유현정 기자와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저희가 스타트업 삼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인수 그 다음에 테슬라 모터스의 전기차 출시 이런 거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 다음 또 주제는 뭐랄까 구글의 반독점 이슈가 요새 한창 뜨겁습니다. 저 이쪽 관련된 기사는 유현정 팀장께서 잘 아시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2010년부터 유럽연합이 구글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이 거의 90% 80% 정도 돼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연합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완전 끈질기게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세 가지를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구글 쇼핑. 뭐냐면은 구글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구글 쇼핑이 먼저 검색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들 안드로이드폰 많이 쓰잖아요. 이제 네.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 되는데 그 안드로이드폰에 구글 검색 엔진이라든지 구글 뭐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거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한 점 그리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데 인센티브를 주지 않은 점 그게 확실하게 걸렸고 세 번째는 진짜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데 추가 조사를 하는데 구글 광고에 대해서 이제 검색 광고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의 매출의 80% 90%가 광고에서 그렇지. 나오기 때문에 블룸버그는 정말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를 냈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국가 대 국가의 네.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공정위도 옛날에 구글 반독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좀 서둘러 덮은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유럽 연합의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 공정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까지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아니 문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내가 만든 제품에다가 이제 잘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내 거 조금 더 넣겠다는 게 이게 잘못일까 안 잘못일까 나는 이게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거 잘 넣는 게 삼성이 삼성폰 만드는 자기 삼성 앱을 만드는 게 잘못인 거 아니야? 네, 뭐 예를 들자면 글쎄요.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가 길을 닦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자기네 뭐 자동차만 다닐 수 있게 한다 뭐 약간 이런 개념 아닌가요? 좀 그런 점에서 좀 아니 네. 근데 그게 예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다 음식점인데 내 계열사에서 만든 소세지 내 계열사에서 만든 라면 내 계열사에서 만든 설탕 소금 해서 그걸 음식으로 해서 음식까지 판다 나는 이게 뭐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어차피 그래서 이 그 어떤 분야든 가장 먼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그런 안드로이드 체제를 만들었고 휴대폰은 이제 그런 걸 자기 걸 넣어서 내가 했는데 내가 버는 거 어때라고 저도 뭐 개발한 놈이 뭐 이기는 그런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인터넷이나 뭐 휴대폰 같은 건 이제 사실 이제 거의 사회 보편적 서비스가 됐고 그걸 갖고 뭐 특정 기업이 자기가 뭐 어떤 네트워크를 깔았다고 해서 그걸 독점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비난을 근데,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앱에 뭐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그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을 준다는 게 딱 걸린 이상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제가 이해를 좀 시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음식을 파는데 소금은 우리 것만 써. 우리 것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건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꼭 네. 아,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서 이 삼성이 워낙 스마트폰을 잘 파니까 이 스마트폰에 삼성 앱도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 빼라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뭐냐면 그런 일 없었다고 하지만은 제가 최근에 팀장 칼럼에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 진짜 네. 최근에 그 우리 유현정 선배가 쓴 팀장 칼럼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죠? 구글 아 삼, 바다 만든 삼성 홍상무는 왜 구글로 갔나? 아 진짜 그 칼럼은 한번 꼭들 다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조선비지에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저는 그걸 이제 원고 상태에서 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례가 너무나 또 좋아서 그리고 또 책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에 대해서 좀 뭐랄까. 내세우는 거랑 안에서 챙기는 거랑 좀 다르다. 좀 모순된다. 이런 그거를 충분히 볼 수 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 그 구글 기사, 반독점 기사 앞으로도 좀 깊은 취재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취재하실 거죠? 예. 저 청취자 여러분도 제가 평소와 다르게 얌전하게 얘기해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보스여서. 아 그러면 다음 이슈는요. 이제 라인의 상장입니다. 라인 쓰세요? 저는 라인 잘 쓰는데. 그래요? 네. 저는 깔았다 지웠답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 그다음에 우리 그 장이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제 뭐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뭐 라인이 하여튼 동남아 쪽에서는 대박이 났다 하더라고요. 일본과 대박. 아 제가 최근에 일본 영화인가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 영화 속의 대화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카톡해? 뭐 카톡해 이런 것처럼 거기서 라인 보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이 이런 영화의 그런 한 장면 소재로 사용될 만큼 대중적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라인 상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조선비즈가 라인을 가지고 테스트베드 코리아라는 주제로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진 의장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했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실패를 계속 많이 했어요. 일본에 국제화는 해야 되겠는데 투자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지만 인적 자원이나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검색은 다시 실패하고 뭐 좀 안 좋았지만 2011년에 그래 우리 한번 메신저를 만들어보자. 그때 동북아 대지진 일어났다고 해서 지진 현장에서 지진이 일어난 걸 막 느끼면서 라인을 개발했는데 정말 대박이 터진 거죠. 아, 그 네. 그 지진 났을 때 저희가 보면은 전화 불통되고 할 때 네. 그때 라인이 좀 유용했나 본데요. 예, 네,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네. 덧붙이자면 저도 그 제가 얼마 전에 태국 라인 출장을 가서 이제 들은 얘긴데 그 일본 대지진이 라인을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다 어쨌든 간 그 라인 개발자들은 다 일본에 와 있는 상황이었고 혼자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상황은 막 집 무너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집에 혼자 있다 자기 죽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공간에서 여러 개발자들이 서로 며칠 동안 밤새고 머리 맞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민과 노력의 결과가 이제 지금의 라인이라고. 이게 이제 다음 달 15일에 이제 뉴욕과 도쿄 증시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상장을 계기로 분명히 이제 라인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라인의 이제 경쟁자를 저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고 와챗 중국 위챗이에요. 위챗. 이 라인이 일본에서는 이제 막대한 어떤 이제 뭐 내수 시장이죠. 그쪽도 나름 그쪽에서 강자가 과연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과연 이 사용자 기반을 넓힐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금 압박 때문에 상장을 추진한 것도 있겠고요. 추가 성장을 위한 이제 발판으로는 사용을 하겠지만 이 해외 언론이랑 시장 전문가들이 좀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원래 라인은 2년 전에 상장하려고 했어요. 2년 전에 상장을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의 지분이 4%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라인을 상장하는데 의결권을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이제 그 열심히 실제로 만든 사람들한테 의결권 10배로 주는 거를 차등 의결권 제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도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에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만약에 상장을 했다라면 2년 전에 했다라면 그때는 한 10조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었던가 봐요. 네. 그때 완전 라인 성장도 되고 헛돌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왓츠앱 20조에 사고 막 그러는데 지금 상장하면 5조에서 6조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상장했으면 돈 더 많이 끌어왔을 텐데 그것 때문에 2년 늦었다. 그럼 투자 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지금 현지에서. 차라리 2년 전에 상장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빨리 시장했다는 얘기. 근데 저는 이제 그 모바일 메신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뭐 흔히들 춘추 전국 시대죠. 네. 그거는 약간 지금 끝났고 그러니까 대륙별로 맞아요. 이제 뭐 메신저가 있다. 저희가 이제 와서 왓챗스라고 하면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위챗이 되는 거고 동남아 일본은 라인 한국은 카카오톡. 그리고 미국인은 뭐 왓챗.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아마 굳이 상장을 해도 일본하고 동남아 시장은 계속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라인 이용자 수가 지금 성장세가 일단 주춤한 상태고 지금 내수 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대부분의 수익이 게임과 유료 스티커 쪽인데 이게 과연 이제 글로벌에서도 먹힐 것인가에 대한 근데 저는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카카오톡에 비해서 그 라인이 아직 게임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포텐이 안 터졌다. 카카오톡이 게임으로 엄청 성장한 반면 라인이 게임 서비스라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장을 해서 저 돈을 좀 이른바 쩐이죠. 실탄을 좀 확충을 하면은 이제 뭔가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진 의장의 경영 능력을 믿는 편입니다. 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생겼나요? 사진과 또 저도 이해진 의장 이해진 의장이 기자들을 잘 안 만나기 때문에 항상 은둔의 경영자라고 저도 한번 기자 수첩 쓴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해야겠다고 해서 마음먹으면 엄청 깨기도 하고 엄청 논리적으로 열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랑스럽습니다. 뭐. 저는 일단.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잘해주길 바라는 거고 또 우리 언론도 좀 잘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특정화 얘기도 될까요? 어 그래요? 여기서? 여기서? 예 말씀하세요. 그 우리 박성호 기자의 그래도 마지막 회인데 저희 제 이번에 이해정 의장이 잘 안 나타나는데 10억 돌파하면은 라인 가입자 수가 10억 돌파하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침 네. 그 이제 돌파를 했고 상장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곧 기자 간담회 공개 기자 간담회 할 거라고. 이거 어떻게 혹시 다른 기자들 어차피 다 알려질 거지만 기사 쓰셨어요? 기사 아직 안 썼어요. 이거 어떻게 SNS라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일단은 아 생방송 아닌가 이거? 네. 태북 라이브 바로 어떻게 원래 저희가 첫 팀장님 저 이거 방송 다음 주에 나갑니다. 아그러면뭐하여튼 태북 라이브 할 수 있잖아요. 아, 예. 아무튼 예, 뭐 하여튼 저희 다음 주까지도 안 알려 줄 수도 있죠. 예. 네. 예, 팀장님이 고급 정보를 주셨네요. 네. 저 뭐냐? 간다면 꼭 가야겠네요. 이해진 의장 한번 좀 얼굴 한번 볼 수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 근데 딴 얘긴데. 그 마법의 성 만든 김광진 씨랑 닮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마법의 성 얼굴 얘기 자꾸 하시네요. 닮았어요. 저 죄송한데 저는 마법의 성이면 백동 음악보다 영화가 생각나서. 아 죄송합니다. 마법의 성 영화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모르세요? 구본승을 구본승 침몰시킨 영화. 구본승 침몰시킨 영화. 아 이럴 때 세대 차이가 나나요? 네, 잊을만하면 케이블 섞고 나와서. 마법의 성이 조금 이제 야한 영화인데. 저희가 항상 고품격 다른 성이죠. IT 성인 토크를 하는 저 뭐냐 방송이어서. 저 그다음에 때마침 VR 얘기가 또 나오네요. 준비하신 것 같아요. 7대 뉴스에 들어가죠. 네. 네. 무르익는 VR 요새 어떠세요? 저희가 예전에 VR 얘기를 아예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VR 얘기보다는 영화 옥보단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때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워. 저희 팀장님 옥보단 아세요? 모르세요? 아 저희 팀장님이 고급지게 사줬어요. 옥보단을 알면은 고급지지 못한 겁니까? 어, 옥보. 저희가 성인 영화 중에 옥보단 영화 있는데 옛날 그 영화가 3D 영화로 나왔었어요. 어. 그래서 VR 영화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VR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그 VR 시장은 박성호 기자가 진짜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예. 박성호 기자 그거 저기 리코에서 나온 3D 고환 렌즈 있는 거 들고 저희 같이 회식할 때 가져왔었거든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저도 안 그래도 저 출장 갈 때도 써보고 했는데 360도 카메라가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360도 영상이 전문가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사람들의 영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맨 처음에 그 사진도 마찬가지인 게 아주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고 하는데 이 전문가 영역이었는데 디카가 나오면서 일반 대중의 영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360 카메라가 굉장히 그 앞으로 그냥 디지털 카메라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 좀 의미가 있는 게 사실 3D에 전철밟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그렇죠. 시장에서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3D는 이 컨텐츠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다면 VR은 이미 뭐 기어 360이라든지 같이 나오니까 이 컨텐츠인 것 같아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3D는 컨텐츠를 일반 사람들이 생산을 못해요. 맞아요. 네. 전문가가 생산이니까 컨텐츠의 양이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이 일반 사람들이 자기 그냥 뭐 밥 먹는 거 뭐 다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D 아니 여기 360도 카메라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카메라 2차원 사진 찍을 때는 구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자가 맨 앞에서 얼굴 되게 크게 나와서 막 뒤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 아무데서나 시작해도 내가 다 나오니까 구도를 잡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저는 할 수 있나? 먼 미래 제가 이 현장을 찍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돌잔치를 저도요. 360도 카메라 찍어 놓으면 나도. 나중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VR 기술을 참여해서 사진 앨범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장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뭐랄까 기술이 진화하면은 이 현장에 지금은 목소리와 화면을 찍을 수 있지만 뭐 냄새도 채취할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진짜 실제 그 느낌 그때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느낌 이런 걸 뭐 느낌 완전히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기 박성호 기자 관심 있으면은 여기 네 명 가신다. 저는 정말 지금 어린이 시장을 겨냥한 그 VR 시장 뛰어들면 돈 잠깐 치고 빠지기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때요? 아, 학부모들이 아니, 반대하지 않을까? 아니, 팀장, 네, 잠깐 치고 빠져요. 육아 교육. 육아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애를 기록하는데 제가 지금 돈 천장 앨범이랑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거 뭐 몇백만 원. 역시 팀장님이 팀장님이 앞을 내다보세요. 아니 저희는 왜냐면 VR 얘기하면 항상 일본 AV 업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얘기가 굉장히 고급져요. 아 이거 아닌데 삼성 아니 막 우리 막 보면 아니 왜냐면 올해 초에 일본 AV 업계에서 컨퍼런스를 했대요. 그 컨퍼런스 주제가 VR이었대요. 아 그런 데를 진짜 박성호 기자가 한번 출장을 한번 가야 되나? 그렇죠.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체험해보고 그거를 가장 먼저 아니, 보도록 하고. 그 제가 좀 민망하지만 부럽다. 제가 그거를 외신에서 기사를 봤는데 그 한 사람이 그 VR 기기 체험하고 있는 모습이. 딱 어떠냐면 손을 앞으로 내 이러고 있어 웃으면서 음흉함이서 그 야동 콘텐츠도 이제 남자용이 있고 여자용이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저 유튜브에 우동으로 검색하면은 여자 그런 우동 뭐 남자 VR 약간 성인 콘텐츠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야동 궁금해요. 같은 게 이제 그런 왜 우동인가 이거 금치거로 걸리니까 그 업로드들이 이제 우동이라고 해요. 실제로 뭐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막 VR 같은 거 사서 쉬는 시간에 이제 우동이랑 검색해서 막 같이 돌려보고 이러는 게 또 좀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제일 빨라요. 여기 멤버 되게 괜찮네요. 저희 마지막 이제 벌써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화웨이 등 중국 폰의 돌풍 진짜 올 상반기 강타를 했죠. 뭐 진짜 화웨이 무섭죠. 뭐 중국 폰이 진짜 올해만 정말 홀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 15% 정도 시장 점유율을 성장했다고 하니까. 뭐 샤오미, 화웨이, 오보, 비포. 아니 그 보셨어요? 11호 영화 보셨어요? 네. 11호에 아 화웨이가 나옵니까? 아니요. 오포, 오포. 비본가 오폰가 그 두 중에 하나가 핸드폰에 나와요. 그 송중기가 광고 모델 한다는 게 비본가요? 오포 비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PPL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와 정말 비보네요. 그리고 네, 제가 감사합니다 웃으셔서. 제가 그 제품을 리뷰를 한번 써보려고 구입하려고 알아봤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폰 사봤자 뭐냐? 일단 되게 가볍고 너무 장난감 같은. 아니 그러니까 중국폰 사봤자 굉장히 뭐 한 2-30만 하면은 회사에서 그냥 사서 우리 좀 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격도 이제 올랐어. 아니 그 비보에 송중기가 광고하는 그 모델 아 이런 모델은 되게 유명한데 저도 기사 썼는데 그 무슨 X6 플러스 X X6 플러스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얼마인 줄 아세요? 700달러. 그러니까 완전 프리미엄 폰으로 프리미엄 폰. 세계 최초 5천만 화소 카메라. 아, 5천만 화소로 그리고 유명했었어. 세계 최초 6기가 램. 네.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이 저가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바닥 깔아놓고 이제 거기다가 하는 또 자체 AP까지.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유현정 팀장께서 최근에 특종을 하나 했어요. 뭐였죠 내가? 저 슈퍼컴퓨터. 아 맞죠. 그러니까 매년 슈퍼컴퓨터 500위 순위가 나오는데 올해 중국 업체가 최초로 자체 생산하고 개발한 CPU를 단 슈퍼컴퓨터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인정을 받았어요. 네. 맞죠? 미국을 지치고 맞습니다. 인텔 그동안 그래도 인텔 칩이라도 부품은 네네. 다 미국 거였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체 칩으로 해가지고 1등 했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머릿속에 염두해 줬으면 좋겠는 게 홍색 공급망이라는 게 있더라고. 홍색 공급망. 영어로는 레드 체인 서플라이. 그래서 지금 중국이 오포 비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공급망 있잖아. 탄탄해지고 있는 거예요. 부품부터 아까 얘기한 AP까지. 그게 탄탄해지고 있으면서 세계를 주름할 수 있는 그런 폰도 하나씩 먼저 만들고 있고 샤오미 같은 그런 거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세계 공장이 아니라 이제 그 공급망 전체를 봐야 돼. 지금 그게 얼마나 강력해지고 있는가. 근데 한국을 보면은 지금 한국의 구미가 원래 되게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지였는데 베트남을 막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급망은 되게 약해지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나라 특히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부품이나 소재 그 드라이 볼트 하나 이런 소재 강한데 우리나라는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트 조립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중국의 그런 성장에 좀 더 취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서 중국을 만든 거는 삼성 아닌가요? 삼성 직원들 그 연봉 받고 가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그 삼성 분들 보라 씨의 의견은 저와 좀 다릅니다. 아 근데 어때 잘 한국에서 중국폰 잘 팔리나요? 어때요? 한국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 잘...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제가 지금 좀 알아봤는데 네, 알아보셨죠. 샤오미 폰이 사실 한 10,000대 20,000대 근데 이게 삼성전자 뭐 그 단말기 한 대, 그 한 종류 한 대가 뭐 한 하루에도 한 몇만 한 만 대 많이 팔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외산폰 치곤 많이 팔린다는 거지 그 국내 브랜드와 따지면은 전혀 미미한 수준이에요. 정말 좁쌀. 근데 좁쌀 이게 수준. 작년에 세계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두 대 중에 한 대가 노브랜드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브랜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가 알려져 있지 않은 일명 이제 노브랜드 폰이 이렇게 두 대 중 한 대라는 거는 좀 우리나라가 좀 되게 세계 시장과 약간 좀 뭐 역행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않는 그러니까 부분이죠.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휴대폰 업체들을 좀 잘못 길들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명품 전략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국내 뭐 LG나 삼성. 그렇죠. 삼성전자가 약간 중저가 폰에 이제 대응이 좀 느렸는데 지금 또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게 노브랜드. 그래서 조립폰 같은 PC도 조립시대가 오듯이 스마트폰도 조립시대가 올 거라는 거 얘기잖아요. 아무튼 오늘 7가지 얘기를 바쁘게 하느라고 시간이 지금 다는데 저 오늘 유 팀장이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또 이게 좀 저희 방송에 참가하셨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오시니까 시즌 2에서는 우리 같이 하든 같이 선배 오시니까 뭔가 이렇게 품격이 진짜 확 아 여기다가 고퀄. 저기 360도 카메라 이렇게 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괜찮죠. 그거 하나씩 저기 특정도 뭐 네네 터트려 주시고 하면은 또 아무튼 그 오늘 방송은 그 올해 상반기 IT 이슈 달았고요. 그래갖고 저희 시즌 1 이걸로 마치고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문시장 짧게 한마디. 아 짧게 짧게 고생하셨고요. 네. 시즌 2때 정말 부디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시즌 2.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